Love is pain. Love is pain. Love is sober. Love is sober. That's it. Over love, love is pain, pain. Over love. Break it. 넌 정말 미스터리, 미스터리. Now. 어젯밤까지 우리 둘은 즐거웠었잖아. 갑자기 너 왜 이래? 네 눈은 자꾸 날 피해. 고민 고민 해봐도 난 뭐 몰라. Oh, oh, oh, break it, oh, let lady. 난 처음 말할 수 없는 question, 네가 뭔데? Let 이렇게 날 힘들게 해. You tell me why. You show me why. 미쳐가기 일보 직전 참마도 돼 이건 너의 작전 글쎄 아니 girl 절대 ain't no girl 고민 해봐도 난 못 몰라 break it oh let lady 넌 처음 말할 수 없는 question 네가 뭔데 솔직히 말을 해봐 나 정말 모르겠어 차라리 사라져줄까 내가 필요 없다면 내가 싫어진 거면 그냥 이 앞에서 꺼져줄 정말 미스터리